HUBS.괜찮은 귀찮음. 안녕하세요. 이제 개강 둘째 주인데 학교 생활은 적응하셨나요? 저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아침에 알람을 듣고 눈을 뜨기는 하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서 최대한 누워있다가 급하게 준비해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강의실에 도착합니다. 분명 더위가 이제는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뜨거운 해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해가 지고 달이 세상을 얕게 비추면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 천천히 밤 공기를 맡으며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저는 취미가 산책이라고 할 정도로 산책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은 산책 좋아하시나요? 산책을 좋아하는 분들도 굳이 힘들게 산책을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책을 정말 애정하는 사람으로 산책을 왜 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꽤나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굳이 같이 산책 한번 해봐요. 힘들더라도 굳이요. 더 발론티어스의 Summer. 저는 햇살이 강하게 우리를 비추는 낮보다는 달빛이 우리를 힐끗 비추는 밤에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물 위에 살포시 얹어진 도시의 빛들과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이는 구름들, 그리고 나를 비춰주는 작은 가루등이 좋아요. 원래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 환하게 빛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밤만이 줄 수 있는 고요함이 왠지 모르게 산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에는 조용한 곳에 있고 싶은데 그렇다고 방에만 있기는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밖으로 나가 목적지 없이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걸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세상이 온통 가득 찬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다 집중해서 들을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과제를 하면서 듣고 게임을 하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거에 집중하고 노래를 놓치게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냥 노래를 틀어놨을 때랑은 분명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음악조차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냥 물이 흘러가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끼리 부딪히는 소리, 작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걷기도 해요.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들이 살며시 들려온답니다. 산책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소리들로요. 잔나비의 허니. 어디든 달려가야 해. 헤드라인 도시를 넘어 뒷자리에 높은 꿈을 숨겨줬다. 그녀의 젊은 자동차 산책은 그냥 좋기도 하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몸도 마음도요. 걷기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이잖아요. 걷는 게 운동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꽤나 많은 운동이 돼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난 운동 부족이니까요. 관절과 뼈가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당치가 낮아져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칼로리를 태워 체중 감량도 되는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다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게다가 산책은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에너지를 소모해서 잠에 빨리 들게 해주죠. 그리고 뇌에 엔도르핀이 형성되고 뇌 수용체와 사교작용을 통해 슬픔, 부정적인 성향과 고통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신경연결을 촉진해서 뇌의 수행능력이 좋아지고 심장박동이 조절되고 뇌가 받는 산소량이 높아져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기사에서 산책이 이렇게나 건강에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티끌무와 태산이라고 매일 산책을 하는 작은 습관이 조금씩 쌓여서 언젠가는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산책하러 나가보자고요. 분명 괜찮을 거니까요. 내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천천히 솔직히 아주 금방까진 아니더라도 언젠간 잊혀질 거라고 믿었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견뎌왔었는데 정말 귀찮은 너에게. 정말 정말 귀찮은 너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귀찮아서 괜찮은 귀찮음조차 싫은 분들을 위한 코너예요.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걷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요. 그렇다면 산책을 약간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하며 걷는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이왕 걷는 거 힘들게 걷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걷는 게 낫잖아요. 산책을 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음악에 빠져보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걸어봐요.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을 거랍니다. 원래 힘든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물론 빠르게 걸어가야 할 때는 천천히 산책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신나서 빠르게 걸어간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신나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통통 튀는 산책이 될 거예요. 조금 미친 소리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저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갈 때 힘들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산책 겸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요. 그렇게 걷다 보면 매일 걷는 길인데도 매번 다르게 느껴지고 산책을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봐요. 딱 한 번만요. 혹시 모르잖아요? 꽤나 괜찮을지도. 예빗의 오이. 어디로 산책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집 근처 가까운 산책로도 분명 좋지만 가끔은 특별한 곳에서 산책을 하고 싶기도 하니까요. 저는 주로 중랑천이나 응봉산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곳에서 산책을 하고 싶을 때면 남산에 가곤 해요. 명동 쪽으로 올라가서 이태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명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케이블카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에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잠깐 전망을 바라보며 쉬엄쉬엄 올라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남산 정상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외국인이 많아서 뭔가 관광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신나잖아요. 자물쇠 구경도 하고 이제는 이름이 바뀐 엔서울타워 구경도 하고 풍경도 보면 올라온 게 후회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참! 남산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밤에 보는 게 훨씬 예쁘니까 밤에 올라가세요. 그러고 나서 내려가는 건 이태원 쪽으로 내려가면 된답니다. 남산을 기준으로 북쪽 야경과 남쪽 야경의 느낌이 꽤나 달라서 둘 다 즐기려고 다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경을 바라보며 내려가면 해방촌이 나오는데 여기도 산책하기에 좋답니다. 꽤나 힘들게 걷기는 해야 되지만 분명 낭만적일 거예요. 10cm의 서울의 잠 이루는 밤.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alone? Alone. Alone. 어느덧 저희 라디오가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굳이 산책을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굳이 싶을 수도 있지만 꽤나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라디오를 들으며 캠퍼스를 걸었던 순간이 여러분에게 산책이었기를 바랄게요. 저는 생각이 많아질 때면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곤 한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할 때면 산책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깥 공기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한결 상쾌해질 거예요. 오늘의 괜찮은 귀찮음은 어떠셨나요? 꽤나 괜찮았나요? 혹은 너무 귀찮았나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귀찮은 것들을 함께 할 테니까 그 중에 여러분만의 괜찮은 귀찮음을 찾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PD 한태준, 아나운서 강태영, 엔지니어 박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